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5박 6일에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 일명 전투용 드론을 선물받고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어떤 무기 이전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도 직접 찬성했던 결의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유엔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북러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필요시 새로운 제재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 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런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한 뜻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평양 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 성과로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땐 국민소득과 무역수지 흑자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함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물타기이자 보조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이 대표에게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라 같아 단식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에 알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했지만 중단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0일 헙스브리핑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고 기온은 23도이며 최저 기온은 2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우산 꼭 지침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계속됩니다. 서울 지역 내 강풍이나 돌풍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람막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